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타도지국지 동맹을 결성하신 아흔돌수를 맞으며 연국 혈맥 공연이 17일 평양의 국립연국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연국은 위대한 수령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으시어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을 일도 세우고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세멘트 증산과제를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발휘되는 상원 세멘트 인합기업소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